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는 평안남도 라선시 군민경축대회가 3일에 각각 진행됐습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했습니다. 대회들에서 보고잡아 연설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것은 위대한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며 주체혁명력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데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대경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체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들은 모두가 절세 위인을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영광스러운 김정은 시대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자랑찬 승리로 빛내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